HUBS 경제적 금요일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평소에 경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요 공급 그래프가 생각나기도 하고 복잡한 뉴스 기사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경제 용어들에 어지러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 경제적 금요일에는 매주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제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처음 접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금요일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네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CPI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금리를 다뤘었는데 그때 이 개념이 아주 잠깐 언급됐어요. 오늘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죠. 따라서 이 CPI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핵심 경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최신 뉴스를 알아보면서 CPI의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1일 한국은행은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기 미국 국채 굴림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국채 금리가 2022년 이후부터 미국 국채 금리 변동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들조차 미국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가질 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은행은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두 나라 금융의 연계성 강화에 있다고 밝혔어요. 2019년 이후부터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 직접 투자가 서로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파급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건데요. 또한 2022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물가 현상으로 주요국의 물가 여건이 유사해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어요. 2022년 이후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유사하게 움직인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거죠. 바로 이 점에서 CPI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미국의 CPI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CPI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먼저 CPI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며 각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소비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CPI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CPI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PI의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CPI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CPI는 일반 가정의 생활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PI는 우리 생활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CPI와 우리 삶의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CPI는 개념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의 생활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집니다. CPI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료품, 교통비, 주거비 등 삶 속에서 소비하게 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정의 식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CPI가 상승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가계 예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CPI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결정이 CPI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CPI는 기업의 비용 구조, 수익성, 투자 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CPI가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원자재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에서는 수익성에 큰 압박을 받곤 하죠. 그리고 CPI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운영 비율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CPI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비 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 전략을 조절해야 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CPI 내용 흥미로우셨나요? CPI는 식료품 가격, 주거비, 교통비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비, 더 나아가 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의 경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개념이라는 거죠.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여겨졌던 경제 개념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따라서 우리는 CPI를 통해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가계 예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경제 지면을 펼쳐서 이번 달의 CPI는 어떤지, 물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세계의 CPI 변화에 주목하며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소비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경제적 금요일에 또 다른 경제 개념을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배윤,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신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